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주라기 공원의 참극은 천둥과 번개로 시작됩니다. 낙뢰로 전기 장벽이 무너지자 공룡들이 뛰쳐나와 인간을 습격합니다. 일요일에 일어났던 엑스포 모노레일 사고도 천둥과 번개로 시작됐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전원 퓨즈가 끊어져서 탑승객 72명이 모노레일 속에서 2시간 동안이나 꼼짝없이 갇히게 된 것이죠. 이 두 사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이라는 것, 이것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고 또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네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베리 린든 중에서 헨델의 사라방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로 사연을 보내주신 배상우 씨, 친구 관식이, 주환이, 재성형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자, 저희 FM 영화음악이 마련하고 있는 선물 소식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파스의 시사회인데요. 8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저희 주소 앞으로 8월 17일 화요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4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시 시사회권 원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전남 목포 용당일동의 김철환씨, 서울 서초구 방배일동의 윤재숙씨의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효은언니에게 정말로 힘내라고 전해달라고 하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조영희 학생, 그리고 방학을 맞아선 뜻있고 보람있게 보내고 싶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신 대구 북구 노원이가의 민세홍씨께도 힘내라는 의미로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타라 모리스가 부릅니다. Time After Time.

대형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영화음악 방송을 하는 문난모 학생, DYBS 친구들과 함께 듣겠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미션 중에서 Gabriel's Obo 잘 들으셨죠? 하이텔러 사연을 보내주신 진혜경 씨, 그리고 지학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애청자분들도 잘 들으셨겠죠. 바로 롤랑 조페 감독의 대표적인 이 미션은 남미에서 천주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그 화면도 아주 웅장했고요. 또 내용도 깊이가 있어서 참 대단한 감동을 주었었는데요. 이 작품의 성공에 기여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음악이죠. 남미의 토속적인 리듬과 오보의 선율,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뤄서 영화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종교를 주제로 하는 영화의 음악으로서는 벤허 이후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의 작곡자는 영화음악계에서는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자, 이태리 출신의 이 작곡가 엔니오 모리꼬네는 예순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한 300여 편의 영화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 중에서 그동안 잘 소개되지 못했던 그런 음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황야의 무법자 중에서 방랑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가 영화 음악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태리 마카로니 웨스턴의 시작을 알린 영화, 바로 이 황야의 무법자의 음악을 맡으면서부터였죠. 이 영화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또 모리꼬네 컴비의 첫 작품인데요. 이 영화의 음악은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영화음악의 백미 가운데 하나죠. 주인공인 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할 때마다 들려오는 이 휘파람 소리. 그 애수어린 멜로디가 모래바람이 이는 황량한 서부의 풍경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죠. 영화를 보고 나서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 전부 잊어버려도 이 음악만은 귓가에 남아있는 영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해의 무법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황해의 무법자가 만들어진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영화음악가로서의 엔니오 모리꼬네, 이 이름은 사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작품의 크레딧에도 음악에는 레오니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수 음악을 공부해온 엔니오 모리꼬네가 돈 때문에 시작한 영화음악일이 부끄러웠는지 가명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외로 이 황해의 무법자가 대히트를 하니까 감독인 밥 로버트스는 세르지오 레오네로, 또 음악은 엔니오 모리꼬네로 둘 다 본명이 밝혀졌죠. 이 세르지오 레오네와 모리꼬네의 콤비가 만든 영화 석양의 갱들, 로드 스타이거와 제임스 코반의 서부극이죠. 산적 두목이 아일랜드 방문객과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다가 멕시코 혁명에 휘말려서 정부군과 싸움을 벌인다, 이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레오네의 서부극 중에서 대표작의 하나인 석양의 갱들. 자, 음악 들어보죠. 영화 석양의 갱들의 테마였습니다. 모리코네와 레오넬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은 석양의 건맨인데요. 이 영화에서 모리코네는 이제까지와는 좀 느낌이 다른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주스 하프라는 악기를 대표적인 연주악기로 사용한 거죠. 이 악기는 말발굽 모양의 쇠틀에다가 탄력성 있는 금속줄이 붙어있는 건데요. 그 소리는 휘파람처럼 아주 애잔하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기는 거죠. 이처럼 모리코네는 마카로니 웨스턴의 대표작들을 통해서 자신의 작곡, 편곡 솜씨를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음악들인 당시의 사운드트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칭송을 받기도 했었죠. 관객에게 그저 들려주는 음악이 아니라 관객과 하나가 된 듯한 음악, 친근하고도 서정이 넘치는 멜로디, 바로 모리코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역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 함께 만들었던 68년 영화 웨스턴, 원제 Once Upon a Time in West에서도 이런 특징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거 헬레폰다에 의해서 살해당한 형을 회상하는 찰슨 브론슨의 심정, 그것이 하모니카 선율 하나에 실려서 관객들의 마음에 그대로 다가왔죠. 자, 그러면요, 그의 독특한 악기 주스 하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석양의 건맨의 테마와 웨스턴 Once Upon a Time in West에서 그 하모니카 선율 Man with a 하모니카 들어보죠. 정말 휘파람 같은 주사프의 소리, 영화 석양의 건맨의 테마,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은 Once Upon a Time in West에서 Man with a Harmonica였습니다. 무슨 울음소리 같죠? 하모니카 소리가. 자, 이렇게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은 수학적인 계산이 동원되지 않으면서도 영상과 음악의 매치가 무척 뛰어납니다. 그의 음악만 들어도 영화의 메시지가 느껴질 정도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원시적인 음악과 현대음악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음악에는 늘 영화의 주제를 느끼게 해주는 액센트가 있죠. 또 장엄한 오케스트레이션에 가끔씩 신디사이저나 일렉트릭 기타, 또 하모니카, 트럼펫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만들어내는 그의 음악들은 휘파람이나 허밍으로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모리꼬네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산타 세칠리아 음악원에서 작곡과 편곡, 트럼펫, 그리고 합창 지휘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는 실내악과 관현악 분야에서 직업음악가로 활동합니다. 베네치아 현대음악 페스티벌에서 전위적인 교향곡을 출품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그였지만요. 클래식 음악가로서의 생활은 좀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시작한 것이 영화음악 작곡이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는 1년에 20편이 넘는 그런 많은 영화음악을 작곡하는 다작주의의 그였지만요. 그 와중에서도 산타 세칠리아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순수 음악의 열정도 대단한 음악가죠. 지난 89년에는 최초로 영화화되지 않은 실내악곡 Virgin Venture VE24를 완성하기도 했죠. 그가 작곡한 영화 사용대의 멜로디 중에서 Here's to You, 존 바에스의 노래로 들어보죠. 영화 사용대의 멜로디 중에서 존 바이스가 부른 Here's to You였습니다. 모리코네는 활동 초창기에는 주로 이태리에서 활약했지만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혀갑니다. 지금껏 미국 영화음악을 가장 많이 작곡한 외국인 작곡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한다고 하죠.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화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모리코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화의 느낌을 소화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작곡가들에 비해서 작품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또 감각적이라는 것. 그것이 그와 작업하는 감독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러고 보면 예술은 모든 언어와 통한다는 말이 실감나죠. 그런데 모리코네는 그 많은 대표작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하지 못한 불운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Once Upon a Time in America, Untouchable, 그리고 Bugsy 이런 영화로 계속해서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요. 수상은 못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아카데미 음악분과위원회는 엔니오 모리코네를 질투한다라는 소문이 나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그를 위해 애석상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카데미의 배타성을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무관하게 모리코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90년대에 들어서는 스페인의 컬트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에도 음악을 맡았었죠. 마리아라는 영화 배우와 토요한 정신병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사랑을 다룬 영화죠. 욕망의 낮과 밤,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 이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욕망의 낮과 밤, 원제는 아따메죠. 나를 묶어주세요. 자, 그 중에서 타임이 업, 타임이 다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을 영화음악계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지켜온 엔니오 모리코네. 환갑이 훨씬 지난 지금도 신세대의 젊은 감독들이 그를 즐겨 찾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의식과 음악이 젊다는 얘기겠죠. 요즘도 거의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친숙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나 천국의 날들, 또 베르톨리츠 감독의 1900년, 아랑드롱이 냉혈한 갱으로 등장했던 시슬리안, 그리고 최근작 벅시, 시네마 천국, 햄릿, 시티 오브 조이, 이런 것들이 모두 그의 대표작들로 손꼽히고 있죠. 오늘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서울 영등포구 신길 3동의 이완재 씨, 강남구 일원동의 정희정 씨, 동대문구 휘경일동의 홍원표 씨, 서초구 반포 2동의 조장은 씨, 인천 계산동의 정미영 씨, 경기도 광명 철산동의 최영준 학생. 자,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영화 시슬리안의 테마 뮤직입니다. 영화 해바라기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서울 영등포구 대림이동의 오춘희 씨,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의 김경진 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친구 혜진이 상태 오빠와 듣고 싶다고 하신 마포구 합정동의 임성희 씨, 그리고 덕성여고 3학년 12반 학생들 끝까지 최선 다하라고 말해달라고 하신 서울 중구 황학동의 엄소영 학생도 오늘 마지막 곡 함께 해주십시오. 전상혁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7일간의 사랑 중에서 나나무스꼬리의 노래 사랑의 기쁨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